Double Butcher. You already know what it is. It's that real shit.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Damn, hey, battle, bitch. 그때 엄마 호수 베이는 원명자들이 해 수업 중간 과제로 favorite melody 차감 Love confession 두 번의 나란 사람 기준과의 만남 다 같이 춤을 춰 그 사이 데리고 눈 빠른 연락 Mysterious part 기록해 after the busy period gone 공의로 그 형들이 긴밀히 연락을 주셨지 기분이 죽였지 아무 질문 없이 녹음에 들었지 Yeah there was something memorable 언젠 정성원 형의 beat through the wire style 동시에 가요 style 벗어나 욕할 기존의 몇몇 팬들의 목소리가 들렸지 아조가 This is 공의로 빈해 사춘기의 집에 하면 안 되는 이름이기에 그녀에게 전화보게 하는 방법 was born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겪어본 radio 고정 출연 강수정 명수현 번번 Jay-Z was back with kingdom come Lisa가 baby box가 Maximum crew가 나를 부르고 셋보다 난 두 번 함께한 favorite 음반이 탄생했지